경야는 김종운동지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를 최근 러시아 인터넷 홈페이지 클라소바야 보디바, 인터넷 잡지 렘취치, 조선민주진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게재했으며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편 경야는 원수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세 즈음에서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소환,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의 요지를 최근 민주공고통신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